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관. 저는 이현우. 자, 오늘은 특별 손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바로 누구죠? 이진서. 아, 이진서는 연우랑 어떤 사이죠? 오빠랑. 오빠예요. 이 책 녹음은 원래 누구부터 시작했죠? 아빠부터. 아빠부터 그 다음에 오빠. 오빠. 근데 지금은 오빠는 커서 이런 그림책을 이제는 잘 안 읽죠. 그죠? 네. 그래서 연우랑 읽는 동화책을 시작했는데 오빠가 이제부터 책을 읽어주기로 했어요. 매번은 아니지만, 그치? 한번 들어보자. 어? 벌써 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리 명언. 짜리 진짜. 아, 오랜만이군요. 우리 셋이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리 명언. 저는 연우. 짜리 진짜. 오빠 너무 웃기지? 자, 오빠가 가운데 가죠. 오늘 웬일이세요? 이 자리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네. 맨날 마법 반자문만 요즘엔 책을 좀 읽으시나요? 네. 왜 대답이 시원찮죠? 사실 만화책 요즘에 참 재밌죠. 아, 네. 그 덕분에 아주 한자를 잘 알게 됐어요. 예. 근데 요즘에 좀 그림책, 동화책은 좀 별론가요? 아니요. 아, 재밌어요. 요즘에 읽어달라는 얘기도 잘 안 하시던데요? 네. 왜 그러신 거죠? 뭔가 제가 읽어주는 게 재미없나요? 아니요, 책은 다 재밌지만 네, 다 열 번씩은 다 읽어봤어요. 아, 이 새로운 책이 필요하군요. 도서관에 가야 되겠군요. 예. 아, 한동안 도서관을 안 다녔더니 엄마하고 다녔잖아. 아닙니다. 아, 새로운 책들을 많이 읽어. 어, 그러면 어떤 책들을 좀 읽어보고 싶나요? 솔직히. 위인전. 위인전. 아, 진서는 오빠가 위인전을 읽고 싶대. 위인전은 훌륭한 사람들 이야기래요. 연우도 크면 읽어볼까요? 네. 어떤 위인을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나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아, 두 분을 존경하나요? 잘 네. 알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은. 잘 모르는데. 그럼 책을 읽어보세요. 자, 오늘은 누굴 위해서 책을 읽어주기로 왔나요? 특별하게. 연우요. 아, 연우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부터 읽어주세요. 네, 실수를 하더라도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주세요. 그런가 보다. 헐헐 간다. 헐헐 간다. 누가 지은 건가요? 권정생. 어, 권정생 선생님. 이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 응? 어, 강아지똥도 지으신 분. 강아지똥? 응. 강아지똥 알죠? 그 네. 책이랑? 아, 그것도요. 제목이 뭐죠? 헐헐 간다. 자, 연우를 위해서 오빠가 읽어주는 책입니다. 아빠도 도와줄까? 응. 어느 산골 외딴 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밭에 나가 일하고 할머니는 집에서 김쌈을 했지요. 길쌈을 했지요. 길쌈? 응. 할머니, 할아버지가 밭에서 돌아오면 할머니는 재밌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댔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야기라는 걸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내가 할머니 할게요. 어느 날 할머니는 한 가지 꾀를 내었어요. 할머니는 정성껏 짜두었던 무명 한비를 할아버지 앞에 꺼내놓았지요. 영감, 오늘 장에 가서 이 무명 한비라고 이야기 한자리하고 바꿔오세요. 어떻게 무명 한비라고 이야기 한자리라고 바꾼다? 아무나 붙잡고 부탁하면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무명 한비를 어깨에 메고 장으로 갔어요. 할아버지는 장터 한쪽 구석에 앉아 손님을 기다렸어요. 이 무명... 내가 하면 되지? 이 무명 얼마지요? 지나가던... 아, 아주머니... 어머, 이 무명 얼마지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할머니 앞에 와서...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앞에 와서 물었어요. 이야기 한 자리요. 뭐라고요? 이야기 한 자리에 팔겠소. 아주머니는 할아버지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고 입을 비죽대며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번에는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가 한 분 왔어요. 아, 할아버지, 이 무명 얼마에 파시려? 이야기 한 자리에 팔겠소. 아, 뭐라고요? 이야기 한 자리에 판다. 아, 참지, 참. 이번에도 털보 아저씨는 화가 나서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보고 갔지만 무명한피를 사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저녁때가 되자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장터는 텅 비어버렸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좋은 이야기 한 자리를 가지고 가지 못해 걱정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어떡하지? 할머니가 이야기 하나 알아오라는데, 그치, 연우야? 어느 마을 앞을 지나는데 농부 아저씨들이 정장나무 밑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어깨에 메고 가는 게 뭐요? 코가 빨간 아저씨가 물었어요. 무명 안 필요? 무엇하러 메고 가시오? 발거라오. 어? 값이 얼마요? 돈은 안 받고 이야기 한 자리요. 농부 아저씨는 잠깐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알아차렸어요. 그 무명 내가 사겠어. 할아버지는 빨간 코 농부 아저씨와 마주 앉았어요. 그때 건너편 논에 커다란 황제 한 마리가 훨훨 날아왔어요. 훨훨 온다. 그러자 빨간 코 농부 아저씨가 무릎을 치며 말했어요. 훨훨 온다. 할아버지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훨훨 온다. 논밭에 날아앉은 황제가 성큼성큼 걸었어요. 성큼성큼 걷는다. 성큼성큼 걷는다. 몇 걸음을 가던 황제가 이리저리 기웃기웃 살폈어요. 기웃기웃 살핀다. 기웃기웃 살핀다. 살피던 황제가 논바닥에 우렁이 한 마리를 보고 콕 집어 잡아먹었어요. 콕 집어먹는다. 콕 집어먹는다. 빨간 코 농부 아저씨가 갑자기 손뼉을 치며 딱 치면서 연우 손뼉 쳐주세요. 예끼놈! 했어요. 할아버지도 예끼놈! 따라했어요. 그러자 제가 훨훨 날아올라 멀리 날아갔어요. 훨훨 간다. 훨훨 간다. 이제 끝이요? 아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배웠어. 할아버지는 기뻐서 빨간 코 아저씨한테 무명 한피를 건네주고 서둘러 집에 갔어요. 연우야, 이거 이야기 같아? 할아버지가 집에 갔을 때 캄캄한 밤이었어요. 하루 종일 눈에 빠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아이고 영감, 그래 재밌는 이야기 한 자리 바꿔왔어? 할머니는 이야기가 빨리 듣고 싶어 방으로 들어와 할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기침 한 번을 에헴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할아버지네 집 담 너머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훌쩍 넘어 들어왔어요. 도둑이었어요. 도둑이 왔다. 할아버지가 큰 소리로 낮에 빨간 코 농부 아저씨가 들려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훨훨 온다. 할머니도 큰 소리로 따라했어요. 야, 누가 해볼래? 훨훨 온다. 훨훨 온다. 아, 잘했어. 그 소리에 깜빡 놀란 도둑은 무엇보다 성큼성큼 숨어 들어갔어요. 성큼성큼 걷는다. 연우도. 성큼성큼 걷는다. 아이고, 뭐라고? 도둑이 가슴을 두근거리며 부엌 안으로 기웃기웃 살폈어요. 그러자 방 안에서 또 기웃기웃 살핀다. 기웃기웃 살핀다. 하는 아이고,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온 줄 알았나? 마침 할머니가 부둥하게 누룽지를 뭉쳐놓은 것이 보였어요. 배가 고팠던 도둑은 누룽지를 콕 집어 입에 넣었어요. 콕 집어먹는다. 콕 집어먹는다. 어떡하지? 도둑은 그만 가니 콩알만 해줬어요. 누군가 다 보고 있다는 생각이 했거든요. 방 안에서는 또다시 할아버지의 큰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끼놈! 예끼놈! 아이고. 할머니도 따라했어요. 도둑은 그만 날 살려라. 아이고, 날 살려라. 밥을 훌쩍 넘어 날아갔어요. 그러자 방안에서 또 큰 소리가 들렸어요. 헐헐 간다. 헐헐 간다. 아이고. 도둑은 흔들나게 멀리멀리 달아났어요.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여기다가 자루. 여기다가 도둑이 담아가려고 그랬는데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렸어. 아무것도 모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이고 영감, 어디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바꿔왔숭? 어느 마을 앞 정작나무 밑에서 빨간 구동반에서 바꿨지. 그러셨구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큰 소리로 하하하 어느 도 시작 하하호호호호 즐겁게 웃었어요. 끝입니다. 연우 다시 끝입니다. 연우 재밌었어? 도둑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둑이 온 줄도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한 건데 도둑이 어떻게 했어? 근데 도망쳤어. 왜 도망쳤어? 무서워. 무서워? 왜 무서웠어? 이렇게 계속 나한테 한 줄 알고. 아, 사실은 도둑한테 한 게 아닌데 도둑한테 하는 줄 알고 도둑 깜짝 놀라서 가버렸어. 근데 그런 우연이 있나요? 그럼 그런 우연이 있지, 그치? 그래도 나를 다행이다. 너 다행이다, 그치? 도둑은 남의 집에서 남의 물건을 훔쳐가잖아. 맞아, 다행이다. 근데 진서는 이런 우연이 도대체 있을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지. 근데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실제로. 뭐야? 그랬는데 진서가 엄마 저요? 했었잖아. 빨리해! 라고 했는데 저요? 그런 적 있었잖아 오빠도, 그치? 그리고 연우는 오빠한테 너 자꾸 이럴 거야? 라고 했는데 연우가 나 안 그랬단 말이에요 막 이랬었지, 그치? 연우한테 한 게 있지. 그런 우연은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죠. 여하튼 재밌는 오늘은 이거 정말 사람들도 재밌어 했던 것 같아. 이 노음 뭐였지? 다 같이 읽고 헐헐 간다. 연우도 시작. 헐헐 간다. 권정생 선생님의 글이었습니다. 저희도 헐헐 간다. 자, 우리는 이제 자러 어떻게 간다? 자러 헐헐 간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스페셜 땡스 투 진서. 아빠, 나 자꾸만 얘만 벌려. 아이고, 손이 아파. 손가락 사이가 아파. 손도 박고 손사라고 좀 떼준대. 떨어져 있지. 다쳤나 봐. 아프게. 만지면 더 부어. 안 돼요. 이렇게 붙어져 있어. 근데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 부어서 그런 거야. 자꾸 만지면 더 부어. 안 돼. 진서 가끔씩 좀 읽어주세요. 출연 좀 해주세요. 예. 알겠죠? 예. 네, 감사합니다. 계속 예. 네. 원래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